제5차 백두산 위인칭성 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국제전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피터 우주 도시미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일행,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국제전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시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일행, 네일 피츠게랄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오세안 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일행, 만화 쌈마크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과의 진선협회 대표단, 프라디프 위제라트 나세카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스리랑카 준비위원회 대표단, 빛과 꽃뚜까사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핀란드 준비위원회 대표단, 이구치 세이자부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우호 활동가 대표단, 쯔웅 남푸옹 싱가포르 조선교류회 대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마르틴 뢰체르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슬로베니아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고르 유리시츠 슬로베니아 청년당 유럽 녹색 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프랑스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베누아 케네데이 프랑스 좌익급진당 전국비서 일행, 니콜라이 폴리슈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우크라이나 준비위원회 대표단, 이완 드락슬레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슬로빈스코 준비위원회 대표단, 토마스 리히테르 도이출란드 연방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부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쿠웨이트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자위드 아흐마드 조선통일지지 쿠웨이트 위원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메이코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헤소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베이루 준비위원회 대표인 까티 캄포스 리온토 베이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정서기, 2017년 백두산 위인칭성 대회 바베이도즈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데니 조선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바베이도즈 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